대륙간 탄도로켓트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을 골고들면서 적대 세력들이 또다시 대조선 제재 교리를 조작해내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강경 입장을 밝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 24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 문건 A71-985의 S2017-610호로 배포됐습니다.